네, 안녕하세요. 정통 기독교 팟캐스트 정기파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며칠이죠? 오늘 저희 녹음하는 날이 지금 며칠인지 까먹네요. 7월 16일. 네. 16일. 네. 네. 저녁 시간에 네. 네. 애너님과 티원이 함께 모여서 지금 녹음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좀 덥네요, 그렇죠? 덥네요. 예. 네. 딴 때보다 조금 난 것 같긴 한데. 예. 네. 지금 예, 저희 또 골방에 모여서 녹음을 하고 있어요. 저녁에 만나 뵈니까 훨씬 낫네요. 저희. 네. 예. 아, 낮에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요. 아, 네. 힘들어요. 네. 한국은 뭐 엄청 덥죠. 여기보다 더 덥겠죠. 그렇죠. 예, 아주 네. 찜통더위. 찜통더위니까 생각이 납니다. 네. 아, 모기들도 생각이 나고. 네. 저는 T1이고요. 예, 저는 조직신학과 종교철학을 공부하고 있는 T1입니다. 예, 저는 N1이고요.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약, 아, 신약을 집중적으로. 그렇죠. 성서 네. 신학자이면서 예. 영지주의 전문가. 전문가는 아니고 예. 얇게 알고 있는. 그 예. 게시판에 보니까 네. 그 영지주의 세 편을 다 다운해서 한 세네 번씩 네. 들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지는 않고 한 분이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운로드 이 통계를 보면은 네. 점점 줄고 있습니다. 줄고요? 네, 줄고 있습니다. 네. 뭐 스트리밍으로 네. 들으실 수도 있죠. 실시간으로. 아, 뭐 그런데. 네. 이제 슬슬 접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네, 네. 아, 이건 농담이고 한 분이 들으시더라도 네. 제가 끝까지 대단하네요. 네. 갑자기 그런 아브라함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네. 네. 그런 자세로 네. 단 한 명의 의인이 네. 저 성에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네. 방송을 끝내지 않겠다. 예. 네. 네, 이렇게. 그래서. 아, 좋네요.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좀 게으르게 지냈던 것 같아요. 네. 심심해서 집에서. 네. 게임을 하고. 아, 네. 그러시군요. 청소기 게임 이런 거. 아, 하면서. 예. 네. 재밌죠. 네. 재밌더라고요. 요즘에 나온 게임이 오버워치라는 게임. 오버워치. 네, 오버워치라는 그 게임을. 뭐, 이렇게 게임 콘솔로 하세요? 아니면 컴퓨터로? 아, 컴퓨터로. 하세요? 컴퓨터로 하는데. 컴퓨터로. 예. 덥고 심심해서 네.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이제 시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저도. 그렇죠. 저도 이제 퀄리파잉 exam 시험을 봐야 되는데 논문 자격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준비하기 전에 좀 놀고 있습니다. 네. 휴식이 필요하죠. 예. 네. 예, 심심해요. 심심해. 네. 예. 제가 시간이 좀 있으면 같이 놀았는데. 아, 아니요. 이제, 네. 이제 많이 놀았고, 오늘을 계기로, 다시 한번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송을 할 때마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계속 힘들게 지냈어요. 아, 그래요? 네. 너무 바빠가지고. 예. 아, 저도 일을 매일 했어요. 네. 하루에 4시간씩 일하고, 아, 그럼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여서. 네. 다른 걸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저보다 지금 스케줄이 두 배로 바쁘신 거잖아요. 거의 세 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맞아요. 네. 저는 이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일하고. 네. 나머지 시간은 약간 자유시간인데. 네네. 네. 지금 우리 T1님께서는. 네. 아침에 수업. 아, 오전에 수업. 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점심 빨리 먹고 예, 출근해가지고 일하고 일하시고 네. 그리고 저녁에는 그리고 숙제 저녁 먹고 숙제 아, 아이고 하느라고 네. 네. 아, 숙제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셨구나. 한 3시간, 4시간씩 걸려요. 아. 네. 지난주에는 그 빅토르 위고의 노트르담 드 파리 네. 그거를 읽으셨어요?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봤어요? 네. 와, 진짜 많이 배우시겠다. 완전 망했습니다. 근데 저도 네. 옛날에 프렌치 배운 거가 있는데 그걸 정리를 해놓은 걸 요즘에 다시 좀 정리를 해보겠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까먹으면 아깝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오늘 조금 가서 정리를 해봤어요. 네. 불어도 그렇고 독일어도 그렇고 정리할 자료는 많은데 네. 하나도 외우지를 못한 그러니까 그때 공부할 때 빼고 네. 보질 않으니까 다 까먹은 거죠. 그렇죠. 네. 네. 사실 그렇게 되죠. 맞아요. 네, 자연스럽게. 네. 결국 언어는 뭐 계속 반복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언어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네. 단순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봐야 되거든요. 까먹기 전에 봐야 되고 까먹기 전에 봐야 되고 그렇죠. 이거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네.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규칙적인 삶 자체가 힘들고 네. 규칙적인 어떤 이 정보를 다시 리비지팅 하는 거 다시 그렇죠. 이렇게 가보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좀 잊어버리는 시간이 네. 좀 더 길어진대요. 예를 들면 한 번 학습을 했을 때는 네. 일주일이 지나면 그렇죠. 뭐 한 30%밖에 안 남아있는데 네. 일주일이 되기 전에 네. 공부를 한 번 더 하면 그렇죠. 리뷰를 하면 2주일 가고 이게 이제 다시 100%로 올라가가지고 이제는 30%까지 떨어지는데 더 긴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네. 2주가 걸린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네. 그게 이제 계속 그러니까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복습이. 맞습니다. 저희가 맨날 이 철학적인 것도 까먹잖아요. 네. 인생의 어떤 단순한 진리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인생은 한 번밖에 없으니까 소중히 해야 된다. 이런 굉장히 되게 단순하고 기본적인 진리인데 이걸 까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누가 다시 한번 깨우쳐주질 않으면 네. 단순한 이런 인생의 진리들을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복습이 중요하다. 아, 복습이 중요하다. 네. 아, 쓸데없이 또 공부 방법에 그러니까. 빨리 댓글 네. 우리 여장수님 댓글 변화 없이 네. 장문의 댓글 두 차례 걸쳐서 해주셨는데 그렇죠.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예정론 1편에 대한 청취 소감 개 돼지가 쓴 나향욱 네.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게요. 참 누구예요 이 사람? 응? 이거 말도 안 되는. 교육부 정책기획관 이명박 정권에서 발탁, 박근혜 정권에서 승승장구래요. 네. 이 나양욱 씨가.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의 정책을 기획하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된다. 이게 그. 뭐 나중에는 네. 그게 자기가 인용한 말이었다. 자기 생각이었다. 뭐 내부자들 하더라고요. 그 내부자들 영화를 봤겠죠. 네. 뭐 그래서 거기에 나온 이제 대사를 인용을 했다. 근데 그 대사를 인용하면서 거기에 동의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 가장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실 대사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대사를 인용하면서 그걸 이제 자기의 어떤 의견을 밝히는 걸로 썼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여장수님이 이런 호로 쌍놈의 XX를 봤나라는 감정이 솟구치기보다는 네. 맹자의 아래 말이 먼저 치고 들어온다. 이거 뭐 어떻게 읽어야 돼요? 부인이에요? 무릇 남이 네, 부인 필자 나 자신이 떳떳하지 모르겠어요. 있기 때문이다. 예, 그렇죠. 이렇게 한자로 잔뜩 써주셨는데 저는 한자 잘 몰라요. 무릇 남이 나를 업신여길 때에는 예, 나 자신이 떳떳하지 못한 데가 있기 때문이다. 네. 그리고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그러니까 나향욱이 남을 업신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이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 네, 남을 업신여긴다라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 어떤 인성에 아. 그동안 살아온 이 삶의 네. 궤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오케이. 네. 근데 그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나향욱 이 사람 그 잘렸죠. 네. 파면 당한 거죠. 네. 예. 그걸 보면서 이 사람도 권력의 꼭대기에 올라가 있지 않은 이상 네. 얼마든지 폐기 처분의 대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민중의 이 뭐죠? 그 여기 제가 썼는데. 개돼지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한 조치일 것이겠죠. 그러니까 파면을 결정한 사람들에게 나향욱도 개돼지 쪽에 가까운 사람이었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미미크리라는 그런 용어가 있잖아요. 네. 미미크리. 그게 이제 그쵸.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에서 네. 나오는 네. 이거 다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이 뭐죠? 제국주의. 아니요, 아니요. 식민주의. 후기 식민주의. 후기 식민주의. 네. 그렇죠. 네. 후기 식민주의를 배우면서 중요한 그 개념 중에 하나가 미미크리가 있거든요. 미미크리가 따라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그 제국주의에 이제 당한 식민지 정책에 이제 고통 당한 사람들이 똑같이 자기 밑에 사람들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원래 개념은 네. 그러니까 이 식민 지배자들과 피지배자들이 네. 처음에는 분명하게 갈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동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지배를 당하던 사람들이, 이제 콜라보레이터들이 처음에는 막 생겨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말하자면 권력에 붙어서. 빌붙어서. 그렇죠.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에 반역을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식민주의자들을 위한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언어적인 면, 문화적인 맞아요. 면에서 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닮아가는. 결국에는 닮아가는 거죠. 네, 특히나 근데 네. 그 피지배자들이 지배자들을 닮아가는 그러니까요. 그 네,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며느리랑 시어머니 사이에서 네. 고부간의 갈등을 심하게 아주 그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했던 며느리들이 나중에 더 무서운 똑같은 시어머니가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좀 다른가요? 약간은 다른데. 예. 예,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동화되어 가다 보면 예, 그렇죠. 그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 그 호미 바바라는 그 학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에는 클리어 컷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이브리드 상태에 있다는 거죠. 하이브리디티라는 그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알게 모르게 나를 이렇게 억압하는 사람들을 닮아가고 있는 거를 좀 알아차려야 되는데 네. 네. 네. 그리고 그 생각보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오케이. 네. 그러니까 본인 자신의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을 규정을 할 때,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클리어 컷을 이렇게 긋고자 하지만, 그게 잘 생각해보면 사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한국을 생각해보자면, 일본 치하 이제 식민 지배를 36년간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 받으면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변해갔는가,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가, 또 주고받았는가,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볼 때, 그럼 광복 이후에, 만약에 이, 지배적인 요소, 그러니까 식민주의적인 요소를 모두 다 빼낼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게 사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긴 시간에 걸쳐서, 그게, 하나의 어떤 현상으로 삶에 자리 잡아온 그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무조건 이건 식민 지배의 유산이다 해서 빼버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렇게 클리어 컷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그 이 후기 식민주의 이 공부에 좀 큰 퀘스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민주의적인 요소들을 한 그 문화 안에서, 그 사회의 경험 안에서, 역사적인 경험 안에서 분리해서 빼낼 수 있냐? 그러면 과연 그 문명은 어디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한국을 예를 들자면 조선 후기. 그때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그때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겠는가? 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예,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그 사드 배치에 대해서 또 애청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사드 이게 난리죠 요즘에? 난리죠. 예. 네. 참 지금 동영상이 몇 개 많이 나돌더라고요. 거기 네. 데모하는. 네. 근데 그런 열기로 민주화 운동을 했으면 벌써 민주화 다 됐을 것 같아요. 아니 그분들 그렇게 열심히 소리 지르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거의 절규 수준으로 네. 거의 막 소리 지르고 네. 계란 던지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네. 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사실은 더 문제가 되는 건 저는 네. 이 사드가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 네. 필요가 없는 무기라는 거죠.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북한에 그 전략 미사일을 맞겠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거기 배치를 한반도에 하는 건데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그 미사일이 북한에서 쏘면 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 우주 궤도권을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건데. 네. 그게 원래 그 그 전략 미사일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미국 본토를 타격하기 위해서 네. 네. 만든 무기를 예를 들면 한 87도 뭐 89도 네. 쏘아 올려야 뭐 어디 부산쯤에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거의 직각으로 쏴올려야.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걸 막기 위해서 한반도에 그걸 배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사실 이거는 중국 러시아 견제용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큰 이 큰 그림 안에 네. 한국이 말하자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노란하고 있는 네. 뭐 군사 주권으로 따지면 식민지나 다름없는 그렇죠. 자신 자존심이 네. 많이 상하죠. 네. 네. 그래서 일본에 있잖아요 사드가 네. 네. 네. 이제 맞아 하나를 더 놓는 거죠. 미국 개념으로서는 이게 이제 한국과 일본이 태평양까지 이제 그냥 본인들 거 하고 네, 본인들 영토로 생각을 하고 거기가 이제 최선 전선인 거죠. 중국과 러시아를 인접하고 있는 또 북한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전선에 전략 무기를 배치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참 한국 국민들이 이 냉전의 유산에 아직까지도 고통받고 있는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 정부 관계자들 이 펴는 논리가 참 빈약하다. 네. 네. 사실은 그 이제 한국에 도움이 되는 네. 그런 전략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민들 세금으로 다 무기 사고, 네. 네, 군대 돌리고 하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더 큰 힘에 의해서 놀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리고 네. 그들이 펴는 논리가 너무 빈약해서. 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네. 외교를 참 못하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가 제일 자랑하는 게 외교잖아요. 그 지금 나가 있잖아요. 지금 어디 다른 데가 있잖아요. 네. 외교 잘한다고. 그 중간에서 조금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아예 그냥 미국 쪽으로 채석 붙어버려서. 그렇죠. 친일의 친미 참 네. 안타깝습니다.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철학이 없고. 그렇죠.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네. 혼군이라는 말이죠. 혼군. 네. 네. 욕하기도 지쳐 이제 네. 네, 그죠? 네. 그러게요. 그냥 이제 네. 시간이 가고 있다는 사실에 맞아요. 위안을 받는 네, 뭐 이제 한 2년 남았나요? 그렇죠. 네. 2년? 2년 아 2년 아니죠. 2년 아니죠. 네. 아니죠. 2017년 2월 12월이 마감이죠. 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 1년 반 남았어요. 1년 반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죠. 2년이 얼마 전에 네. 얘기가 있었죠. 왕좌의 게임 남았다. 이제 보고 한 6개월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네. 내년 시즌 왕좌 게임 보고 6개월 더 기다리면 된다. 네. 네. 네. 그래. 뭐 괜찮네요, 그 정도면.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예정론 이제 들으시고 여장수님께서 이제 불교와 힌두교 또 기독교 네를 이제 좀 비교해가면서 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내용이 너무 조직적이고 저기 그렇지. 좋아요. 근데 업보 환생 네. 네. 예, 이런 부분에 윤회설 예정론 원죄론 절대 여장수님 그 내용이 가볍지가 않아요. 아, 그럼요. 예. 네. 정말 내용이 양질의 내용입니다. 양질의 댓글. 정독하죠. 네. 이거 몇 번 읽어야 조금 알겠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이제 불교 부분에서는 이제 불교와 이제 힌두교 부분에서는 이제 저도 뭐 그다지 이제 공부는 하긴 했지만 네. 예, 아주 깊은 지식은 없기 때문에 언급하기를 제가 좀 꺼리고 기독교에서만 이제 이야기해보자면 그 이제 기독교의 예정론에 대해 예정설에 대해서 구원받을 자 받지 못할 자는 창세전에 정해져 있고 책임의 주체는 본인이고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오늘 얘기 드릴 것처럼, 기독교 예정론이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되어 왔고, 서로 다른 이제 신학자들이 서로 굉장히 이질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드리고 싶네요. 근데 여장수님이 이 댓글들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분은 자신의 말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쭉 읽고 배우시면서 나중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부라는 게 이 내 자신의 확장이거든요. 이제 내 말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내 스스로의 성숙을 위해서. 되게 중요하고 네. 내 말로 정리해보고 그리고 개념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정돈해서 이렇게 딱 한번 써보는 게 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내가 납득을 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읽고 내가 나름대로 이해한 내용은 이거다 이렇게 밝히는 게 예,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네. 항상 이 댓글들을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정리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계시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 근데 이제 결론이 항상 되게 좋아요. 결론이 5번 알아야 면정을 하고 똑똑해야 개돼지 소리 안 듣는다. 그러니까 공부하자는 얘기죠. 네. 저한테 굉장히 되게 중요한 얘기 같아요. 저 공부를 좀 안 하니까. 네. 알아야 면장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또 댓글, 알아야 면장을 하지, 정견, 경물치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여기, 세상에는 두 도가 없고, 성인에게는 두 마음이 없다. 순자, 이것도 한자예요. 이거 뭐예요? 순자 편에 나오는 경구다. 네. 그 사태를 냉철하게 똑바로 보자. 영화 곡성에서 무엇이 중한디라는 대사를 듣는 순간 내 머리에 떠오른 것은 팔정도 중에서 정견이라는 낱말이었다. 곡성이랑 정견 이걸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곡성 보셨어요? 봤죠. 네. 그래서 딸이 얘기하는 거네요. 무엇이 중한디? 네, 드디어 저도 알게 됐어요. 네. 무엇이 중한디? 근데 이제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네. 무엇이 중한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요즘에 유행어가 됐죠. 그러니까 네. 그 영화상에서는 네가 생각하고 있는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결국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었는데. 네. 네. 뭐 저는 그냥 곡성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곡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네. 네. 근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시간을 잡아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네. 저는 그냥 아, 종교들의 상징을 갖다가 많이 썼구나.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일단 뭐 제가 신학자니까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샤머니즘과 네, 그 다음에 또 이 기독교적인 상징 그 상징들을 이제 사용을 하면서 네. 그걸 보는 게 참 재미있었어요. 아. 그걸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 감독이 네. 예. 재밌네요. 네.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하게 만드는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그러게 말이야. 그런 영화였어요. 저 재밌게 봤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보시고 그 질문의 정견 바로 보는 게 중요하다. 네. 아는 게 힘이다. 네.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해하고 그래야 이제 사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니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저는 여기 마지막에 기타 0001 네. 새로 이제 유입되신 청취자분이신데 공감하는 부분도 많으나 아직 제가 소화하기엔 어려운 부분도 많네요. 네. 우리가 제가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저희도 아직 소화하지 못한 채로 내뱉는 말들이 있죠. 그래도 대화와 소통으로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참여해주세요. 네. 참여 감사드립니다. 네. 기타 0001. 그러니까 저도 조금 이렇게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정통 기독교라고 딱 하면 기독교인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반기독교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가. 어떤 자비판적인 그런 얘기를 저희가 거침없이 할 때가 많으니까. 또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를 이제 해체하는 작업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네. 저희가. 그래서 절대적이지 않다. 절대적일 수 없다. 네. 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체 과정을 저희가 하니까. 사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절대성을 사실은 이 소비하러 가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마음이 편하죠. 그러니까요. 절대자 네. 앞에서 어떤 절대적인 진리 앞에 서 있을 때, 네. 예, 그 절대성으로 이제 자신의 어떤 상대성이 재단당할 때, 그때 어떤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모호성을 사실. 그렇죠.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네. 모호성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심리가 또 있으니까. 그렇죠. 네, 모든 것이 좀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면 네. 안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뭔가 이제 의지할 때가 예. 있고 믿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 이렇게 굉장히 마음에 위안을 주기 때문에 그 절대성에 의존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사실 우리가 그 절대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가 질문이에요. 우리가 던지고 싶은 질문인 거죠. 네. 그게 그냥 이제 목사님이 하셨던 네. 말씀들인지 네. 네. 아니면 우리 특히나 이제 개신교 네. 특히 어떤 하나의 종파가 가지고 있는 교리인지 네. 아니면 무엇인지 네. 또 다른 무엇인지 혹은 뭐 성경인지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읽게 보고 싶은 거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네. 네. 근데 이제 인터넷에 도는 짤 있잖아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하면서 이렇게 엄마가 아들 때리는. 그 짤 못 보셨어요? 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하면서 엄마가 아들을 때리는 그 만화 컷이 있어요. 네. 네. 하라는 기도는 하라고. 사실 우리 이제 지금 저기 청취자들 중에서 독실한 기독교인 분들이 이제 들으실 때 그런 말을 저에게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러실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네. 답도 안 나오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럴 때 사실 정말 목사님들이 네.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돼요. 하라는 기도는 안 하고 하라는 말씀은 안 보고 예? 이렇게 우리를 혼낼 것 같아요. 네. 예. 그 기도를 하더라도 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느냐. 네. 또 어떤 내용을 기도를 하느냐 말씀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네. 구약과 신약을 봤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해석학적인 틀 그게 모든 거를 결정하잖아요. 네. 결국에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니까 근데 사실 전 그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그 본인의 이 신학적인 해석학의 틀을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던 하지 않던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theologian이다. 다 신학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게 맞는 말이죠. 주체성을 가지고 생각을 스스로 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자라는 게 사실 우리의 취지 중에 하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질문하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저희가 몇 번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도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이 기타 저희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근데 기타 이 0001 이 청취자분께서 받아들이기 어려우셨던 부분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를 들자면. 글쎄요. 답글을 한번 남겨주시면.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도대체 받아들이기 힘드셨을까요? 저희가 뭐 이렇게 그렇게 과감 좀 이렇게 좀 벗어난 얘기는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영지주의를 예를 들어보면은 거기에서 네.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내용이 뭐가 있었죠? 처음 들으시니까 낯설 수 있죠. 네. 네. 네. 그 이제 뭐 여러 번 들으셨으면 네. 네. 그 괜찮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 사실은 처음 들으면 뭔가 좀 낯설고 사실 좀 이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전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 절대적인 구원의 길이 아닐 수도 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걸 적나라하게 막 얘기했다. 네. 아, 또 동성애 우리가 동성애 다뤘었잖아요. 네. 그죠? 동성애가 조금 받아들이기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성경에서 네. 동성애를 많이 다루고 있다. 그럼 제가 사울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런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네. 저희가 제가 작정하고 선을 넘은 적은 별로 없어요, 저는, 솔직히. 별로 없지만. 작정하고 선을 넘은 얘기를, 그니까 제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갈등하는 얘기들은 제가, 안 하고 넘어갑니다. 잘. 예. 근데 좀 마음에 확신이 있는 얘기만 여태까지 했지. 네. 이렇게 막 갈등하고 있는 얘기? 네. 예, 그런 얘기는 막 나가진, 그렇게 작정하고 막 나간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어떤 아직 어떤 아직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네. 이런 말씀 같아요. 네. 어떤 그러니까 제가 말하면서 뒷골이 이렇게 싼 그런 게 있잖아요. 누가 와서 뒤통수를 때릴 것 같은 그런 네. 얘기는 많이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소화하기 힘들으셨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네. 기타 0001 네. 예. 답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얘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정론 2로? 네, 그렇게 하죠. 네. 준비하신 거. 혹시 뭐 소개할 댓글? 네, 저는 기타 0001님이 이 댓글 달아주시고 이제 영영 이별을 하신 거, 이별 댓글이었는지. 네. 이제 보면 알겠죠? 네. 어쨌든 이제 내용으로. 예. 예.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그냥, 예정론에 대해서 인트로를 좀 해봤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예정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숙명론과는 또 어떻게 다른지 네. 네,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를 잠깐 봤었죠. 네. 네, 특히나 이제 그 NT 라이트님께서 네,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네,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좀 나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눴었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애너님의 그 아주 권위 있는 해석을 들을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뭐 개론적인 설명이 불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가 이제 믿음을 강조하기 위한 네. 네,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예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로마서 8장에서 11장 네. 부분들도 네. 사실은 그러한 맥락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을 볼 때 네. 문자 그대로 네. 그거를 따서 읽다 보면 오류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과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글이 쓰여졌는지 네. 또 어떠한 상황에서 이게 쓰여졌는지 네, 그런 것들을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안 들어주셔서 좋았고요. 그럼 오늘은 네. 이제 교부 시대 때는 어떤 학자들이 예정론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 했는지 교부, 그 부분을 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세 시대로 또 넘어가서 어떤 학자들이 있었는지 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잠깐 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세가 끝날 무렵 네. 그 종교개혁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네, 오늘 이제 거두가 나오죠. 존 켈빈. 네. 사실은 우리 여장수님께서 원하셨던 내용은 켈빈의 예정론이었어요. 그렇죠. 사실 네. 우리가 그리고 그분이 제일 유명한 분이니까. 네. 근데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이제 예정론 하면 기독교 예정론 하면 켈빈이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아니었나요? 특히나 이제 이중 예정. 그렇죠. 네. 근데 켈빈이 만든 게 아니에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전에 한 1000년에 1000년이 아니죠. 한 1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네.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켈빈이 가지고 있던 이 이중 예정론과 비슷한 말을 한 학자들이 이미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분들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제 오리겐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네. 좀 유명하죠? 유명하죠, 오리겐. 네, 유명한 오리겐. 학자인데 네. 이 오리겐도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개인들에게 다 미치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하나님의 그 foreknowledge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선지식. 그렇죠. 하나님의 이 선지식에 먼저 아심 의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근데 그 선지식이 뭐에 대한 거냐면 모든 사람들의 행위. 그러니까 좋은 행위죠. 네. 예, 그 merit이라고 이제 영어를 하는 영어로 이야기하는 예, 그런 그 각각 개인들이 덕행. 이 사람들이 어떤 좋은 행동을 나중에 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바탕해서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예정론의 중요한 학자 중에 하나가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네. 유명하죠. 네. 네. 그 아프리카에서. 그렇죠. 네. 네. 히포. 히포. 네. 네. 히포의 그 어거스틴. 그래서 어거스틴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지시하신다. 네. 오더를 내리시는데 네, 모든 것을 다 관장을 하는 거죠. 컨트롤을 하고 근데 그런 와중에 인간의 이 그 자유의지 죄송합니다. 한국말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고 불어는 잘하시잖아요. 이제 아니에요. 저는 그것도 못합니다. 알죠. 아 그래서 그런 거. 불어를 공부하니까 영어도 이상해지고 더불어 이제 한국말도 더 이상해지네요. 발음을 제대로 알려주나요 거기서? 네, 예. 네. 저는 발음을 못 배워가지고. 맞아요. 책으로만 배우는 발음을 못 배우죠. 네. 네. 네. 영어 발음이 좀 이상해지고 있어요. 제가. 네. 아무튼 네. 네. 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자유 의지. 인간의 자유 의지를. 네. 네. 계속 유지한 채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모든 일들을 다 결정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제가, 어거스틴이 한 얘기예요? 네. 제가 이제 처음 시간에 이야기를 잠깐 드렸듯이 이게 사실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 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 의지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채로 네, 허용하고 그런 채로 어떻게 하니 모든 것을 다 오더를 하시나? 근데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했어요. 독 안에 든 쥐라고 있잖아요. 네. 독이 하나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운명이고, 네. 그 안에 쥐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지만 독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 저도 그런 비슷한 설명을 들어본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이미 판이 짜여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만드시니, 그러니까 한 사람을 예로 들자면, 아. 그 게임판이 이미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네, 그 사람의. 태어남부터 네. 죽음까지의 그 판이 짜여져 있는데 네. 그 안에서 왜 이렇게 구슬 이렇게 굴려가지고 처음에 들어갔다 나중에 저 끝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그렇죠. 놀이기구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네. 그 안에서만 그러니까 네, 어떻게 갈지는 본인이 정하고 그렇지만 이제 큰 그림은 이미 정해져 있다. 지가 이런 설명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가 아무리 뛰어나도 독을 벗어날 만큼 뛰어날 수는 없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제가 요즘에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잖아요. 네. 제가 아무리 잘해도 네. 팀을 잘못 만나면 지는 걸로 미리 예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팀을 잘 만나면 제가 아무리 못해도 네. 이기는 걸로 예정이 돼요. 네. 제가 볼 때는 누구를 친구로 삼느냐. 인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또 이상한 데로. 그래서 예정론. 이랑 관련이 없지만 아무튼 네, 애너님의 네. 네. 도가네튼 쥐 그러니까 나의 의지에 상관없이 인생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네, 네 그런 네.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서로 꼭 모순되는 것만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공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자유지가 있어도 네. 내가 버스에 탔어요. 네. 내가 자유지를 아무리 거기서 활용을 하고 뭐 거기서 춤을 추든 뭘 하든 정해진 대로 가잖아요. 네. 저는 네. 공존할 수 있는 개념일 수도 있다. 네. 그 여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운과 명. 네. 그것도 사실 공존하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꼭 모순은 아니다. 어거스틴 네. 얘기 계속 다시 이제 네. 어거스틴으로 돌아가 보면.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 이 예정론이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선 지식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선 지식은 한 개인이 그 하나님을 신앙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그 선 지식의 바탕에서 이제 이미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믿을 예수님 믿을지 안 믿을지 그렇게 이제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과연 내가 신자라면,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내가 믿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믿게 만든 것인가? 네. 그러니까요, 아, 정말. 이런 이제, 네. 좀, 모순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같이 보게 되자면, 그게 그렇죠. 제가 조금 더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거가 정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동시대에 있었어요.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펠라기우스는 뭐로 유명한가요? 펠라기우스요? 네.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받아서 이제 그 사형을 당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3일체 교리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요. 예정 때문에. 예정 때문에. 네. 근데 그 이제 그래서 어거스틴이랑 펠라기우스가 붙습니다. 아, 네, 이제 서로 이제 멀리 떨어져만 있다가 이제 편지를 만나서, 네, 이제 단판을 지어요. 아, 네. 근데 그 어거스틴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선 지식에 의존해서 이제 예정을 다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펠라기우스는 아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더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한 이 그러니까 우리 그 가톨릭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그 덕행, 성행 이거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 플러스 덕행. 그렇죠. 오케이. 네. 그 이제 같이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펠라기우스는 더 인간의 자유의지 쪽에 예, 포커스를 더 둔 거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논쟁 가운데서 서로가 더 극단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더더욱더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 예, 모든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심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하심 거기에 초점을 더 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극으로 간 거죠. 네. 그리고 반면에 펠라기우스는 또 이쪽 극으로 간 다른 극으로 간 거예요. 네. 근데 이 싸움에서 결국에는 펠라기우스가 집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쪽이 이제 이기게 되는 것이죠. 네. 그 이후로 이제 펠라기우스의 이야기는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펠라기우스 이야기가 그 뒤로는 표면에 나오기가 힘들게 돼버린 것이죠. 네. 네. 어거스틴의 이 논리가 득세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부터. 네.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의 이야기가 그 뒤로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아퀴나스라든지 켈빈에게까지 좀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고. 예. 그런 맥락이 있다는 부분 한번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결정이 났던 게 그 에베소에서 열렸던 카운실. 예. 거기에서 공의회에서 결정이 난 거예요. 네. 431년에. 431년에. 네. 네.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아니 하나님 예정대로 구원받는다. 그게 결정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그 어거스틴의 예정론에 대한 그런 견해를 반박을 하면서 네. 구원은 이 인간의 자유 의지를 통해서 얻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가톨릭 교회에 계속 남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가톨릭에서는 그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행위를 통한 네. 네, 그 이제 선행, 덕행을 통한 구원, 네. 네, 이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같이 간다라고 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죠. 그 리폼드 트레디션에 있는 개신교에서는 더 이제 어거스틴 쪽에 가까운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 다마스커스의 존이라는 그 분이 계셨는데 네. 교부 이제 신학자 중에 한 분이었어요. 담의 세계 요한. 그렇죠. 네. 네. 8세기 분인데. 아. 이분도 그 인간의 자유 의지를 더 강조하는 예정론을 폈었어요. 네,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파면을 당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신 것은 그 사람의 이 자유 의지로부터 생겨난 이 행동들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네, 그건 하나님이 조종하시거나 이미 예정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서 그 행동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기를 이 사람들의 이 선한 행동들, 이 덕스러운 행동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동역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네. 근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동을 어떤 사람이 하도록 미리 결정 지어놓고 그렇게 억지로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야.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들으면서 논쟁의 수준이 네. 참 많이 떨어진다. 이런 거 가지고 무슨 목숨을 걸고 논쟁을 했는지. 네. 상당히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던 거죠. 이거 굉장히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유치 찬란하거든요. 지금 들어보면 솔직히 말해서. 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네. 관련이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그렇죠. 네. 그게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네. 그 이제 정립해 가는 시기인 거죠. 네, 근데 정립해 가는 시기에 이제 전에도 이제 우리가 이야기 한번 나눴지만 어떤 그리스적인 사고 방식, 그리스 철학적인 사고 방식에서 어떤 일자, 에 위치는 완벽이잖아요. 모든 것의 원인이 되고 제일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나드 만물 같은 존재인 것이죠. 만물 만사 모든 것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주는 그 한계점이 있는데 그 한계점을 뭉개버리고 모든 것을 다 설명을 그걸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볼 땐 이건 같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개념에 얼마나 많은 권력을 주느냐. 이런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어거스틴이나 이런 하나님의 선지식에 초점을 둔 그런 예정론 쪽으로 가는 그런 쪽은 하나님께 더 많은, 더 절대적인, 더 근본적인 권력을 다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펠라기우스나 이런 양심 있는 학자들은 예, 아니다, 현상학적으로 봤을 때 내가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이지 않냐. 예, 하나님께 이런 것까지 내가 돌리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거죠, 오히려. 네. 예, 생각해보자면. 근데 이게 그렇게 끝나면 좋은데, 우리가 어떤 개념에 어떤 절대적인 권력을 주어버리면, 네. 그 개념을 빙자해서 그 권력을 도용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많은 이단들이 그랬죠. 그렇죠. 저는 이제 그것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여지를 주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정론이. 네. 그래서 칼빈이 이런 사람들도 나중에 그런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빙자해서 여러 가지 악행들을 행했고, 그렇죠. 폭정을 했고,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정치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예, 성서를 네. 볼 때도 그렇고, 교리를 볼 때도 그렇고, 맞아요. 정치적인 접근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고, 가장 말이 되는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어떤 프로파간다, 된다? 그리고 또, 이데올로기? 네.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지. 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동의하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상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 네. 그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대한 교리들이 네. 이제 정립되어 가면서 서로 이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공통의 어그리먼트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백하는 신앙이 된 거죠. 신조가 되고 예. 그런 것들에 반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우리랑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밖으로 이제 내보내는 그런 작업 중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그냥 흔히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이걸 그냥 일상적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네. 어렸을 때 다 그렇게 기도하도록 배웠고, 다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정작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우리가 말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어떤 이해를 가져오는지 네.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것과 다른 교리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모른 채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받아들인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무비판적으로 혹은 이해 없이 그냥 고백하기 때문에 혹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본인의 해석학적인 틀이 거기에 그냥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역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어떠한 논쟁들 사이에서 이것이 생겨난 것인가를 알게 되면 그 근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신앙, 네,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됩니다. 중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중세에 가면은 그 오브라이스라는 도시겠죠? 도시에 그 고샤크라는 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하나님의 예정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말하자면 지옥에 떨어지도록 하고 그와 동시에 또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도록 예정되어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켈빈이 주장한 이중 예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예정론의 그 종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이것이 이제 이중 예정이에요. 예. 그, 싱글 데스티네이션도 있거든요. 네. 싱글 프리 데스티네이션. 예. 그건 이제 말하자면 단일 예정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네, 단일 예정론도 있고 이중 예정론도 있는데 이분이 말한 게 바로 이제 칼빈이 얘기한 이중 예정론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에요. 네. 자, 아까 이제 다른 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그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스코투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네. 존 스코투스라는 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이 예정하심은 그 사람들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선지식에 의존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이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는지를 약간씩 바꿔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지 믿지 않을지에 대한 선지식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예정론이 생각되어져야 한다. 마이너리티 리포트 생각나네요. 그렇죠.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네.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를 보면 그 이미 이 사람의 이 유전자에 네. 네. 범죄자가 그 들어있어. 코드 되어 있는 예, 그런 범죄적인 그 유전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아니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그 쌍둥이 여자 둘이 아니 그 셋이서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능력이잖아요. 이거. 저기가 있잖아요. 예. 그 선지자 예, 그렇죠. 그 여자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감에 의해서 하는 건데 사실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예. 환상을 막 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그게 감이라는 거죠. 저는 그 예. 풍자라고 생각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아, 이 사람은 이제 언제 몇 월 몇 시에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그걸 미리 막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본인의 이름이 뜨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맞아요. 예. 그쵸, 그 경찰 잡으러 다니는 탐 크루즈 예. 예. 수사관이.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로 네. 넘어가 볼게요. 토마스, 네. 토마스 아퀴나스는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 맥락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예정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예, 일단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서 예정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요소는 없는 거예요. 일단은 그 예정하심 자체에. 예. 근데 아퀴나스는 또 이제 어떻게 또 믿었냐면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예,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범죄. 그 죄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 예. 자범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신정론 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어떤 이 신학의 역사에서 보면은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이 아퀴나스는 그걸 이제 피해가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존을 하는데 동시에 인간에게도 그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 예, 네, 근데 그 선택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거 신정론적인 거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신정론과 이제 같이. 같이 들어가는.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연결될 그러니까 수밖에 없고.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가, 이 예정론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악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구출해내는 그런. 역할을. 그런 논리네요. 예, 하려고 했던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엔 하나님께, 하나님의 권력을 더 공고히 하려는 그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또 그 행동들을, 말하자면, 의지하시는데, 그러니까 의지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행동들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의 의지를 불어넣는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선한 행동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그 의지를 주세요. 네. 근데 악한 행동에 대해서 그 악한 행동도 두 가지를 나눠놨어요. 아퀴나스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시고 있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악한 행동에서 악한 행동을 했는데 그 결과가 선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악한 행동을 했는데 선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아, 유치하기 진짜 유치하기가 정말 한이 없네. 한이 없어. 그러고 네. 그 악에 대해서는 허락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의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악한 행동들은 그냥 허용을 해두신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것이 다 말하자면 그 신정론을 그 아우르는 이야기들을 지금 그 예정론과 섞어서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그 악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그렇죠. 네, 정의로운 존재로 네, 이렇게 보존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그 책임에서 이제 회피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지금 만드는 거죠. 전제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결정하시는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이 사람이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되는 거잖아요. 전제를 바꾸지 않은 채로 하나님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그 모든 그 악의 그 말하자면 뒤에서 조종하는 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책임자가.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벗어나고자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악한 행동들, 그러니까 인간의 초이스를 인정하면서 그걸 이제 좀 세분화해서 설명을 하려고 아퀴나스는 노력을 했어요.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예. 네, 일관적인 답을 내놓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13세기에 그 오캄이라는 이제 학자가 나와요. 아. 네. 근데 오캄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선택을, 선택의 원인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하나님의 선지식에 의존한다. 하나님의 신적인 선지식에 의존을 한다. 그렇지만 오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예정은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선택에 선택을 제한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 의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데 그걸 이미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지를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히틀러가 사람들 죽일 걸 알고 있었지만 그걸 제한하지 않으셨다. 제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거 좀 위험한데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악에 대해서 오카,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오캄의 이야기가 네. 그 악한 행동은 그냥 벌어지도록 허용하셨다라는 왜 허용을 해요? 근데 아퀴나스의 말과 사실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허용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심까지 이 사람들 믿는 거 아니에요? 전능하심도 그렇죠. 근데 그 설명이 안 되잖아요. 허용했다는 것 자체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는 왜 악이 존재하는가? 네. 이것도 신학적으로 굉장히 고전적인 질문이에요. 네. 근데 답하기 힘든 질문이죠. 네, 답을 안 하고 지금 넘어가는 거죠. 다들. 그렇죠. 네. 못 하고. 그러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또 신정론이 같이 다 그러니까 전제를 돼야 되거든요. 전제를 흔들어 놓지 않고는 사실 정확하게 답하기 그러니까 힘든 그 안에서 대답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박스 안에 갇혀가지고 새로운 설명이 나오기가 힘든 거죠. 그렇죠. 전제란. 네, 네. 그러니까 설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지금 보더라도 약간 좀 부족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만약 생각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이라는 전제가 이게 전제잖아요. 그렇죠. 이 전제 박스를 벗어나면 이단자로 찍혀가지고 화형당하거든요. 그렇죠. 여기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좀 이렇게 상식적으로 그, 맞는 네, 그 안에서 네. 설명을 하도록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이분들은 사실 연구를 한 거죠. 그런데 네.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전제를 깨부술 수가 없었던 거고. 그렇죠. 그 전제를 깨부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거든요. 네. 예, 민중을 지배하기 위한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찍소리 말고 잘 우리 교황의 말씀을 잘, 교회의 치리에 잘 따라라. 전 이거 이런 걸로 넘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악용될 소지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네. 저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긍정하는 것이 네. 꼭 그렇게 연결된다고 보진 않아요. 오케이. 그런데 저는 이제 왜냐하면 성경에서 네. 그걸 뒷받침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 물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악용될 소지도 있고, 근데 네. 저는 이제 천국 지옥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면, 네. 네. 그게 두려움을 이용한 통치가 가장 간편하거든요. 네. 그렇죠. 저는 천국 지옥이 지금은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예정에 근데 이제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예정이 중세계로 넘어오면서 천국 지옥에 대한 얘기로 지금 넘어갔잖아요. 사실은 예? 예수를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 정해놓으셨다.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정해놓으셨다. 네. 그 이제 구원에 대한 예정으로 가버리면 천국 지옥에 대한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에도 구원에 대한 예정. 그러니까. 그렇죠. 네. 구원이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네. 그것이 이제 천국 지옥에 대한 얘기가 돼버리면. 네. 요즘은 사실 신학자들이 구원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과정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천국 지옥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천국 지옥에 대한 담론으로, 구원의 담론을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네. 그러면은 이게 그 두려움을 이용한 통치의 이데올로기로 사용되기가 아주 그냥 좋다. 편리하다는 거죠. 동의합니다. 네. 네. 또 이제 그쪽으로 가면 또 한참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중세가 네. 이제 교회잖아요. 네. 교회가 굉장히, 사회 생활의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이 정치의 중심이 되는 곳이 교회고, 교회에서 교황이 그냥 왕들 파면시켜버리면 완전히 사회적으로 고립을 당하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용했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교리와 구원의 예정에 대한 교리를 통치의 이념으로 철저하게 사용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네. 않는 부분도 있지만. 네. 일단 넘어가죠. 네. 네. 이제, 중세기를 이제 지나면서, 이제 종교 개혁의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지금 이제 뭐 너무 빨리빨리 가고 있지만 그래도 네. 지겨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 네. 일단 이제 그 제일 중심 인물들이 이제 마틴 루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존 칼빈, 그다음에 이제 또 찌빙글리 이런 이제 리포머들, 그렇죠. 종교 개혁자들이죠. 네. 네. 근데 이제, 동방정교회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네. 사실 이제 동방정교회는 일찍이 이제 로마교회와 분리가 되어가지고, 따로 자생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나중에, 언제 망했죠?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꽤 오래, 네. 오랜 기간, 예. 이 동방교회 쪽은 예, 존재를 했었어요. 네. 예. 아니, 뭐, 물론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죠. 네. 예, 전통을 이어받아서. 근데, 이분들은 그 하나님의 이 예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 개인의 자유 의지에 따라서 어떻게 자유롭게 행위할지를 이미 알고 계시고, 예. 그리고 신앙 고백. 이거 안 하면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아서 신앙 고백이 되는 것 같아요. 나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네. 예, 나 교회에 속해 있어. 나 쫓아내지 마. 예? 이거 방지하기 위해. 동방교회는 좀 달라요. 아, 그래요? 예, 어떤 이야기를 또 하냐면, 네. 이 신적인, 이 결정은, 이 사람의 이 삶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사람의 삶에 의존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통치가 더 강조가 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는 이 사람의 삶에 라이프에 예, 그 이제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은 동방정비는 달랐어요. 예, 그 이제 서방 교회와 근데 이제 그 가톨릭 쪽에서는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했었냐면 일단은 그 표면상으로 보면은 그 칼빈의 그 이중 예정을 이제 거부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 근데 그 부분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듯이 이제 굉장히 클리어한 설명을 내놓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동안 한 1000년 넘게 많은 1500년 넘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클리어한 설명을 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인지 가톨릭 교회에서는 직접적으로 그 이제 이중 예정을 본인들이 인정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네. 근데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냥 그 정도로만 하고 넘어갈까요? 네, 간단하게만 하고, 네. 네, 너무 이제 자세하게 또 들어가면은 좀 복잡할 것 같아서, 네. 이제 가톨릭의 그 신앙 고백서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지옥에 가도록 예정하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네. 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계속 하나님을. 그래서, 네.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turning away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약간 과정신학 같은데, 그건? 네. 그 turning away 할 수 있는, 네, 그런. 회개의 기회를 계속. 회개의 기회를. 예. 계속 준다. 회심. 회심의 기회를. 회심의 기회를 이제 필요하다면은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사실은 구원을 받는데 어떤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거기서 그 회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기회를 잡아서 그 개인이 회심을 하게 되면 다시금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 넘어서서 이제 네. 종교 개혁 시점이 다가오기까지의 가톨릭 네. 교회는 행위로 많이 돌아섰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미 통치 기반이 다져졌어요. 네. 이제는 하나님의 그런 전지전능하심만 강조하지 않아도 통치가 잘 돼요. 예. 네. 그 이미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구조가 교회 중심으로 딱 형성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안정감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안에서 다들 이제 썩어서 다 부패하고 성직자들이 예, 교회 자체가 많이 부패하고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행위 그 교리로 돌아선 거는 제가 볼 때는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이미 이런 상하 구조, 통치 구조는 이제 잘 안정적으로 이제 구축이 됐기 때문에 그 구조를 한껏 이용해서 돈을 쭉쭉쭉쭉 밑에서부터 뽑아 먹으려는, 예, 돈이 바로 행위거든요. 돈이, 예, 돈을, 헌금을 많이 내는 게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그런, 예. 이제, 그 가톨릭 교회 부패에 대항해서, 네. 이제, 그 종교 개혁자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켈빈의 예정론은, 네. 말하자면, 이제, 이 가톨릭, 과는 좀 달리 극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적으로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어거스틴을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아 근데 하나님의 네. 그 전지하심, 전능하심에 더 강조점을 두고 어떤 인간의 행위로 인한 구원의 어떤 가능성들이 이런 가톨릭 교회의 그 아까 말한 그 부패한 부분들을 가져 오는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역할을 했다라고 봤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중세 이야기를 아, 그 저기 가톨릭 교회의 그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 의미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보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루터는 이제 행위를 강조하는 교회. 행위로 인해서 죽을 때까지 구원받는지 아는지 모르고 죽을 때에 안다. 이게 사실 카톨릭의 입장이거든요. 죽을 그러니까 이제 행동을 많이 해야 네. 행동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근데 당시 네. 이제 중세 때의 아, 예. 그 예. 가톨릭의 어떤 교리는 어디까지 갔었냐면 죽은 이후에 그렇죠. 연옥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돈을 또 내고 기도를 그렇죠. 많이 해주면 그래서 예. 친한 사람들이 그렇죠. 가족들이 예,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연보를 하면 그러니까요. 헌금을 하면 그러니까 이건 그 많이 하면은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 행위가 곧 돈이니까. 그렇죠. 행위를 강조할수록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그렇죠. 교회가. 이제 그런 거였는데 그 마틴 루터는 교회에 밥줄을 끊어 놓으려고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을 네. 이제 교회에서 좀 제거해 보려고 한 거죠. 그렇죠. 그 저기 네. 상인들이 있으니까 자유 상인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네. 세금을 교회가 너무 많이 뜯어 가니까 마틴 루터가 이신칭 얘기를 할 때 지지층이 상당했던 거죠. 네. 돈이 있는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마틴 루터를 지지해 줬던 거예요. 네. 예. 네. 그래서 그 가톨릭에서는 그 이 사실 예정론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다루지 않는다고? 예. 네. 아. 예. 네. 그 왜요? 이제 보통 이제 구원에 관해서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네. 그리고 이 가톨릭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이런 얘기들은 이제 프로페셔널한 신학자들만 하는 네. 것으로 그래서 일반 교리에서는 이 이중 예정이나 또 예정론에 관해서 잘 이제 가르치지 않는다고 예 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아 그래 요즘에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랬다는 거죠. 네. 가톨릭 교회가 워낙에 또 미사에서 그 강론 시간이 짧잖아요. 네, 네. 많이 안 알려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물론 그런 면도 있죠. 네. 그, 자기들만 가지고 있으려고. 네. 그 라틴어로 된 말씀. 성직자들이 가진 권력이 대단했잖아요. 네. 네. 미사도 다 라틴어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칼빈? 루터 얘기 잠깐 해볼까요? 네. 네. 그 루터는, 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단일 예정론. 단일 예정론? 네. 그게 칼빈이랑 좀 다른 점인데, 단일 예정론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 구원할 자들만 예정하셨다라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선택받지 못한 채로 남아 있다. 이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거는 말 안 해도 그건 자명한 얘긴데. 그러니까 이제 구원 쪽에만 이제 초점을 맞춰서 네. 긍정적인 그 말만 하겠다. 예정론을 펼치는 네. 거죠. 그게 네. 요즘 사실 교회 메시지가 그런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네.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하죠. 네. 교회에서 이중 예정론 내 입장을 가지고 설교를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한국에서는 하는 것 같아요. 네. 예수 안 믿고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예수 안 믿고 네. 지옥 갈 사람이 정해져 있다. 뭐 꼭 그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네.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네. 선택받은 사람들로서 뭐 어떻게 하자 라든지 혹은 동성애자들을 교회에서 몰아내는 것. 거기에도 악용될 소지가 있죠. 이중예정이.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선을 긋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시 말하면, 저 사람들은 예정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너무 폭력적인 얘기니까 루터도 사실은 루터가 한 말 자체가 그런 다른 이야기들을 다시 논리적으로 필연적으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얘기거든요. 네. 구원받을 사람들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그 얘기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도 나머지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논리적 필연성에 의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얘기를 그냥 안 하기로 한 거죠. 왜냐? 너무 폭력적이니까. 그 루터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이제 그 지옥이라는 단어는 루터는 안 썼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지옥이라는 단어 쓰지 않고 네. 이터널 뎀네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맞겠죠. 그렇죠? 혹은 뭐 영원한 버려짐으로 해석을 하면 될 텐데 루터는 이 사람 이 그 영원한 그런 버려짐에 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죄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영원한 버려짐에 처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뭐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알겠어요, 구원, 알겠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영원한 형벌을 예정하시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네. 선택해서 그렇죠. 자기들이 거기 시궁창으로 지들이 들어간다. 그렇죠. 이런 얘기겠죠. 네. 그러니까 그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죄가 너무 좋아서. 네. 죄도 좋고 형벌도 좋고 그냥 가는 거죠 그쪽으로. 하나님이 좋지가 않은 거지. 네. 그러니까 네. 사실 문제점이 있어요. 이 루터의 교리가 사실은 이렇게 완벽한 게 아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켈빈은 이제 조금 다른 이제 주장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껏 좀 얘기를 드문드문 했는데 그 켈빈은 그 일렉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네, 그 이제 구원 받았다 혹은 선택 받았다라는 의미로. 예. 네. 근데 일단은 그 켈빈의 주장은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선택 혹은 무조건적인 사랑. 네. 예. 네. 구원이죠. 네. 거기에 일단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네. 네. 그 이제 튤립. 예. 네. 그 칼빈이 말한 5대 강령 속해 있는 거죠. 예. 네. 일단 거기에 일단 초점을 맞추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그 사람의 행동 human free will, 네, 각자의 그 개인적인 자유 의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것에 바탕을 두고 그거에 의해서 결정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자유 의지를 인정을 하는데, 그렇죠. 그 자유 의지에 대한 어떤 철저한 그 알미, 선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아는 거죠. 그냥 항상 보고 있는 거죠, 우리를.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미래까지 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창세 전부터 택정하시고 네. 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 바탕이 되는 게 이제 로마서 9장에 있는 구절들이고 예.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의거해서 하나님이 예정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켈빈 튤립을 한번 우리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토탈 디프레비티가 네. 인간의 전적 타락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이 플라토니즘에서 나온 얘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육체는 악하잖아요. 그게 이 플라토니즘의 잠깐만요. 네. 거기 가시기 전에 제가 이거 마저 조금만 끝.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냥 아직 얘기 다 한 게 아니거든요. 아 오케이. 그러니까 사람의 결정들이 네. 거기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그 영광 또 신적인 사랑에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 얘기가 같이 덧붙여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튤립으로 갈 수 있죠. 네. 네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그게 튤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unconditional, 그게 뭐죠? 그 맨 처음이 total depravity고, 네. 인간의 전적 타락이고, 네. 그리고 unconditional election이거든요, 그게. 네. 네. 그, 인간의 전적 타락이 일단 첫 번째 전제거든요. 맞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 그렇죠. 뭔 짓을 해도. 네. 믿어도 안 되고, 행위로 해도 안 되고. 네. 구원은 하나님의. 네. 전적인 그. 네. 사랑의 결정. 네. 우리는 시체야. 은혜로부터 네. 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 전 전제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전제 자체가요. 그러니까 전, 이 전제가 굉장히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전제거든요. 중요한 전제. 왜냐면 우리가 뭐,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 있었다. 뭐 이런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시체와 같았던 거죠. 네. 그 시체요, 시체. 시체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본인의 행동에 의해서 예.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성악설이에요, 한마디로. 맞아요. 성악설. 인간은 전적으로 악한 존재다.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악하다. 네. 이게 인간에 대한, 이게 자유, 자연 인간, 자연, natural human being. 어? 자연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칼빈은 이런 거죠. 지나가는 애가 있어요. 기독교인이 아니야. 예? 그냥 아마존에서 사는 그냥 예? 원주민이에요. 얘는 그냥 악인인 거예요. 얘는 이제 죄인인 거야. 예? 태어나서 여태까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쓰레기 한번 버린 적이 없고. 네. 어? 근데 얘가 악인이 되는 거예요. 칼빈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는 그 자기 이해가 얼마나 사실은 이 이해에서는 부정적이냐라는 거죠. 굉장히 부정적이죠. 네, 네. 너무너무 부정적이에요. 네. 교회 가면 계속 죄스럽고.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으면 네. 뭔가 좀 잘못된 그러니까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네. 이 죄인 중에 괴수를 용서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스스로. 네. 그 명대사를 인용을 하면서 네,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에너님이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아, 근데 존재 자체가 죄스럽다고. 그러니까 그 부끄러운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인들.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네. 그게. 네. 그리고 이제 왠지 이제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 어. 그러니까 설교 들으면 왠지 그 잘못한 일주일 동안 잘못 산 거 선생님한테 채점 받으러 가는 거 같기도 하고. 아, 그럼요. 우리가 잘못 사실 네. 조금씩 하거든요. 설교 네. 말씀 중에 네. 또 뭔가 이제 좀 이렇게 네. 찌르는 말씀이 있으면 아, 그거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번 또 반성해보고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물론 뭐 그 교리와 생각이 다 잘못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런 교리가 있고 그것이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 나가는데 얼마나 그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어쨌든, 이 칼빈의 스스로에 대한 이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조차도 사실은 네. 그렇게 굉장히 처참한 거고, 네. 그쵸? 그게 이제 플라토니즘의 기반을 두고 있는 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악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이 이중 예정이 영지주의와도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 그렇네요. 네. 맞아. 영지주의도 어떤 엘리티즘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엘리트들만 아는 알만한 사람만. 네. 그러니까 사실 선택받은 그 소수의 그렇죠.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선택. 그 그렇죠. 소피아를 알고 있는 그렇죠. 소피아에 대한 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 네.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네. 엘리티즘에 따라서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이 육의 이 그 형벌을 벗고 그렇죠.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영계로. 네. 뭐, 영지주의에서의 그런 부분과 어떻게 보면 이제 캘빈이즘의 이 이중 예정은 조금 맞닿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직접적인 내용이 뭐 이렇게 막 유사하고 이런 건 아닌데 네. 그 엘리티즘으로 나아갈 수 있다. 뭐 네. 이건 좀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 지배 구조. 네. 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요. 악용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칼빈은 교회에서 나와서 네. 교회에서 나와서 자기만의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예. 아니죠. 네. 그 본인이 있는 그 사회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국가와 교회가 일치가 되는 그렇죠. 그런 맞아. 사회를 그 새로운 칼빈은. 그렇죠. 네. 맞아요. 어떤 이 독재적인 네. 신정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띠오데스 신정이 뭐죠? 띠오크라시 아, 네, 그렇죠. 네, 네, 네. 신정 그렇죠. 신지 민주가 아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 그렇죠. 이걸 그거를 싶었던 거고 꿈꾼 건데 거기에 대통령이 자기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악행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렇죠. 그런 행동들을 그 당시에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뭐, 전쟁도 많이 하고 사람도 많이 죽이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그 국가를 지켜야 되니까 그 국가를 강하게 세워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런 논리를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면 정당화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중세의 그 어떤 교회의 논리가 또 나오는 거죠. 선택받지 못한 자들, 페이건. 네, 저 사람들 이슬람이거나 혹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들. 네, 야만이. 그니까. 네, 쟤들은 죽여도 되는 사람. 어차피 쟤네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켈빈이즘, 그니까, 켈빈과 또 켈빈 주의는 또 약간 달라요. 네. 그리고 그 켈빈이즘 중에서, 그러니까 켈빈 주의 중에서 하이퍼 칼빈이즘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초 칼빈주의 뭐 이렇게 되겠죠. 네. 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초 칼빈주의를 이제 신봉하던 이제 사람들이 초 칼빈주의 뭔데요? 그건 남아프리카로 가요. 그러니까 남아프리카의 그 초 칼빈주의자들이 어떤 이제 일을 했냐면 미국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종교 개혁 시대를 얘기하는 종교 개혁 시대. 네. 오케이. 그 이후겠죠. 켈빈 이후에 켈빈이즘이 여러 모양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이퍼 켈빈이즘인 거예요. 근데 그 더치에서 온 사람들이 네덜란드? 그렇죠. 네. 네, 네덜란드에서 온 사람들이 네. 그 남아프리카에 네.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켈빈이즘에 입각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 이제 흑인들은 선택받지 못한 그러니까 non-elected된 사람들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그 노아 아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함의 자손. 네. 그래서 얘네들은 그 노아가 저주한 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쟤네들은 원래 노예로 살도록 저주받아서 노예로 사는 게 맞아. 이렇게 논리를 편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식민주의를 정당화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노르웨이에서 온 이 켈빈주의자들이 다른 켈빈이즘 주의자들은 그거에 대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리를 펴면서 자신들의 식민 그 지배를 정당화했던 그런 역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여기 이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 또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 여기서 영화 대사가 하나 떠오르네요. 어떤 거? 너 양아치니? 이거 여기서 무슨 영화죠? 뭐 비트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아무튼 이 양아치 이게 이 대사 떠오르는데, 네. 그러니까 그 영지주의 하면서 제가 그 민족주의와 네. 이 세계화가 충돌한다. 네. 그 말씀 그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 네. 그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는 사실 민족의 역사에 사실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반만년에 뭐 해가지고 뭐 국뽕 얘기 좀 요즘에 좀 하잖아요. 네. 네. 국뽕이 뭐예요? 국뽕? 네. 국수주의. 민족주의의 뽕을 한 사발 들이켰다.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환단고기? 환단고기. 예, 환단고기, 뭐, 이런 거를 신봉하는 분들이. 한바. 예, 네, 그러니까 뭐, 이, 어떤, 뭐 수메르 민족도 뭐, 한민족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당군의 자손.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거는 뭐냐면, 이 민족의 역사를 들먹이면서, 우리 한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백인들은, 그냥 white supremacy라고 하거든요. 네. 백인 우월주의.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또 저기, 그, 유대인들은, 성경 가지고, 그죠? 선민의식. 선민의식이 있어서, 그, 네. 성경, 그, 구약을 들먹이면서, 유대인 우월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여전히, 그, 신약에도 이제, 작용하고 있거든요. 네. 예, 예수님을 믿어도,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멸시하고, 네. 멸시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2등 시민 정도로 생각을 하는, 네. 그런 게 이제 곳곳에서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잘 통합이 됐지만,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뭐냐면, 신학적인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이거는 민족주의도 아니야. 어떤 역사를 기반으로 둔 민족주의도 아니고, 네. 경전을 기반으로 둔 민족주의도 아니에요. 네. 이건 그냥 우리가 선택받았다. 이거 딱 하나거든요. 이건 논리도 없어. 네. 그냥 우리가 제대로 된 교리를 가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받은 우리야. 네. 이건 양아친이라는 소리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이제 시민주의자들이 주로 폈던 논리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가 없어. 뭐 예를 들면 저들이 쓰는 언어는 저열한 언어야. 쟤네들은 글자도 없어. 그러니까 캐릭터가 없는 거죠. 네. 쓸 수 있는 네, 캐릭터가 네. 없어. 네. 근데 우리는 글자가 있고 우리의 역사를 기록해놨어. 그러니까 우리는 쟤네보다 우월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쟤네 지배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계속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한. 자신들의 착취를, 저 사람들을 비인간화 시키는 것을 정당화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저는 종교도 그거의 하나의 그 이용 방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외에도 문화 사회적으로 모든 곳에서 다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 끌어다가 네. 언어며 역사며 문화며 여러 가지 면에서 네. 그러니까 그 종교도 그런 부분에서 사용되어졌다. 네. 그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세 명의 사람이 왔어요. 어떤 애 한 사람을 괴롭히면서 네. 이렇게 얘기한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네. 위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너를 괴롭혀도 돼.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 민족주의 역사 거들먹거리면서 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도 거기에 속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사람은 야 이런 책이 있어. 이 책에서 우리 조상들의 그런 역사를 다루고 있고 난 이 책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난 너를 괴롭힐 수 있어. 이렇게 두 번째 사람이고 세 번째 사람은 야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어. 그러니까 난 너를 괴롭힐 수 있어. 이렇게 세 명 중에서 저는 세 번째 부류 인간이 가장 양아치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예정론이 네. 가장 좀 심하다. 네. 그 예정론을 네. 사용해서 그렇죠. 네.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네. 혹은 저 사람은 구원에 들어있지 못하다라고 네. 규정짓거나 네. 혹은 어떤 종류의 섹시즘이나 디스크리미네이션 혹은 어떤 종류의 폭력도 이 안에서 용인되면 안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교리는 그걸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또 그렇게 사용되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많이 어뷰스 되어 왔다. 그 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 먼저 아주 순수한 그런 의도로 그냥 신학자들이 생각해서 만든 교리가 먼저 있었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생겨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새로운 권력의 중심에 이렇게 등장하고 싶은 사람들의 무리가 네.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이런 양아치적인 행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논리들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논리일 수도 있다라고 네.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첫 번째가 사실 역사적으로는 맞고 네. 하지만 그런 논리들을 펼쳤을 때 그게 그냥 화형당하고 그냥 끝난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루터는 그 화형당한 사람이 똑같 했던 얘기를 똑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런 교리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또 이제 가톨릭 교회로 그 지배의 구조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운동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렇죠. 그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충분히 힘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가능했던 일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냐, 필요하기 때문에 진리로 만드느냐. 네. 예, 저는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 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네. 예. 혹은 뭐 동시에 진행이 된다고. 그렇죠. 네. 예.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뭐, 캘비니즘은,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 켈빈주의가 어떤 이 개신교의 주요 사상이죠. 네. 주요 사상이 되어 왔고, 지금까지도 그 신학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예. 근데 켈빈이 이제 사실 이중 예정으로 가장 유명한 거죠. 예. 그 예정론의 교리하면 켈빈이 먼저 딱 떠오르잖아요. 네. 예. 근데 켈빈의 그런 주장에도 그 상황적인 그 컨텍스트를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종교 개혁의 그 분위기 안에서 그 상황 안에서 또 가톨릭 교회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그런 몸부림 안에서 이런 켈빈의 생각들이 나온 것이고. 예. 그것이 또 이제 후대에 정리가 되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 그 이제 하이퍼 켈빈이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민주의자들을, 그 정당화하는 그런 도구로도 사용되어졌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켈빈의 입장은 그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버려져 있다. 라는 부분에서도, 용기 있게 써놨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네. 켈빈이즘에서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하고, 네. 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에는 그 알마니안주의. 예. 네. 알메니안. 예, 좋습니다. 네, 얘기를 좀 해보고. 요한 웨슬리 감리교. 네. 어떻게 다른지. 아, 전 다르거든요. 많이 다르죠. 그 켈빈이즘은 장로교의 전통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 알메니안주의는 사실은 이제 감리교 쪽에 전통이 되어 온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좀 다른지 예, 그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해서 그 예정론의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네. 종류가. 네. 그 종류를 이제 살짝 정리를 좀 또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좀 내리려고요. 알겠습니다. 네. 힘드네요. 아, 힘드시죠. 이게 힘들어요. 네. 발제라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네. 아무튼 네. 이제 네. 오늘은 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들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 그냥 오늘 이제 정리를 하면서 네.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사실 그동안 이제 예정론 하면 좀 좀 뭔가 이해하기가 좀 힘든 네, 그런 부분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사실은 예정론을 깊게 다루지 않거든요. 네. 한국에서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깊이 생각할 만한 기회가 없는데 역사를 따라 들어가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이어져 왔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를 다음 시간에 좀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이번 한 주 동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예.